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외 예배에서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타나는 레아와 라헬의 자녀 낳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랑받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서로 자식 낳기를 경쟁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야곱의 열두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스토리는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고, 또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더 유익했을 법한, 참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 31장에 거쳐서 이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를 어떻게 낳고 있는가가 아주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고 시기와 질투와 죄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였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라헬이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처음에는 뭐라고 짓습니까? 베논이라고 지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합성어입니다. 벤하고 오니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니라는 말은 슬픔 또는 불의함, 악함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베논이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보면 오히려 다른 뜻이 있음을 알게 돼요. 라헬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헬은 정말 이쁜 사람이었고 정말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정은 질투심이 강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어찌 보면 아주 표독스러운 그러한 여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성정에서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가 죽어가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그녀가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놀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러 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얘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온이라는 말이 그 슬픔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다고요? 불의하다, 악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뜻은 단순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악한 아들, 불의한 아들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의역을 해보면요, 어떤 뜻이 되냐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두 번째 아들 낳으면서, 그 열두 번째 아들 낳으면서 이 나쁜 놈, 이 정말 나쁜 놈, 너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 불렀다?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원래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요, 베냐민이 아니고 베논이었다는 것이죠. 슬픔의 아들이든 또는 악한 아들이든 나쁜 놈이든 간에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잉태하고 우리가 악함 가운데 잉태하고 우리가 그 나쁘고 불의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 열두 아들들은 모두 죄악 속에서 잉태되고 추잡한 출생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들을 다 구원시켜내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추려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아 그래 우리가 나쁜 존재구나, 참 우리가 못된 존재였지,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살펴봤던 대로 3장 15절부터 최초의 복음이 선포돼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와서 뱀의 그런 머리를 깨뜨릴 거야. 그 복음이 선포됨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러오는 언약의 축복, 그 민족이 왕성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수많은 무별과 수많은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거야 라는 그 언약의 축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들의 그런 욕심과 경쟁과 이익과 눈앞의 복과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만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마저도 어떻게 하신다?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잉태되고 그렇게 죄악 속에서 잉태되고 싸움 속에서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을 범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 나오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우리의 그런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혀서 가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비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라인 가운데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정점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9장, 30장, 3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진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 어릴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으로 야곱이 양을 얻고 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가. 어떻게 보면 무당짓거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부를 얻고 왕성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 본문 이 메시지로만 보면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불의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야곱의 아내들이 죄악 가운데 12명을 잉태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들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스토리라는 거죠. 살펴볼게요 여러분. 30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래를 하는 것이죠. 품삯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양 중에 아롱진 것 또는 검은 것, 점이 있는 것은 다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소 중에서도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정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 중에 그런 흠이 있거나 잡티가 생기는 것이 흔치 않게 나오는 거죠. 이게 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흔하지 않게 나오는 그 흠이 있고 잡티가 있는 그런 양은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온전한 것만 삼촌 라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품삯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수지 맞는 일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양을 쳐와봤지만 지금까지 염소를 쳐와봤지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흠이 있는 것은 별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서 야곱의 그 방법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촌 라반이 한 번 더 꼬우죠. 어떻게 꼬웁니까? 그 양들의 무리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은 다 추려냅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다 보내고 3일 길을 멀려서 다시는 이쪽에 오지 마. 야곱 근처로 오지 마. 다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만 줍니까? 오직 흠이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양들과 염소만 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이 더 희박하겠죠. 삼촌 나발은 이 정도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과 함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그 물구이에 세워두고는 양떼가 물 마시러 올 때마다 그곳에서 그것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끼를 치는 거죠. 교미를 해서 새끼를 치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보고 야곱이 거기다가 그런 나뭇가지를 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 얼룩무늬 있는 그 가지들을 보면서 얼룩무늬의 새끼를 베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야곱이 믿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양과 염소가 모두 다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새끼를 출산해서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열심히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야곱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참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굴하지 말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난관도 뚫어가게 만들어주실 거야. 야곱이 그랬잖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줬잖니.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그 관점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라인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언약을 전혀 무시하고 그 본문만 보고 그것에서 교훈을 도출하는 잘못된 습성 가운데서 나오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하는 행동이 비록 어리석고 얼토당토 않는 황당한 행동이었지만 그러한 야곱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 은혜 언약의 축복을 받기로 선택된 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그는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가 비록 그 가운데 실수를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어디에요? 그 복의 라인의 가운데.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야곱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야곱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들이 태어나도록 어떻게 했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떠날 수 없어요. 그는 그 가운데에서 불을 얻고 불을 축적하게 되면서 외삼촌 라반과 다툼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다툼 속에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두 아내와 그의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를 떠나서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야곱이 그가 기근 가운데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그 기근 속에서 라반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된다고요. 이 다툼과 이러한 상황의 연출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야곱에게 부와 능력과 일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노력의 결과로 그것을 행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룰 야곱의 아들들을 라반의 집에서 끌고 나오기 위해서 야곱의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길 원했을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 살았던 이미 애굽화되어 있는 그 도시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쑤시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홍해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가만두지 않고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430년 동안 잘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원망만 했죠. 안 가겠다, 못 가겠다, 다시 돌아가겠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왜 우리를 그렇게 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계속 그 자리를 돌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고 나오신 겁니다. 끝까지 끌고 나와서 어디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하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로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불을 축적한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에게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도 야곱이 이렇게 불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야곱에게 그 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부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가족들이 라반의 집에서 출 라반의 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가 축복이고 이 부가 목적이었다 그러면 에서가 받은 그 부, 에서가 누렸던 그 축복, 그것은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야곱보다 더 많았던 부, 야곱보다 더 많았던 재산, 그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부서, 재산과 더 많은 부를 얻었잖아요. 그건 누가 주신 축복인가요? 부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이 야곱은 저주를 받은 것인 겁니까?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주를 받아서 기어 들어간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를 얻고 양과 염소가 많아지고 또 나중에 그가 흉년 가운데에서 그의 소유가 없어지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가난한 거지가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가운데에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복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레아와 라헬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사랑받지 못함과 또 시기와 경쟁과 불의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열두 아들을 잉태하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잉태하는데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들을 통해서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경쟁 가운데서 그들 출생하고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 출생하고 불의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이 못된 놈 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 죄악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심이에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암투를 벌이고 별짓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과 교차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야곱과 같은 레아와 같은 라헬과 같은 실수하고 그 거짓과 술수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거짓과 교만한 마음들,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라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배가 채워지고 또 풍족해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또 우리의 배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있음과 없음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설명한 게 있었잖아요. 복,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요. 바라크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단순히 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바라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 정도로 존귀히 여기셔서 비록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악을 범하고 경쟁 가운데 있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복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차하리만치 야곱의 가정사에 그 추잡하고 또 리얼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만 이해한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고심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를.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자꾸. 그리고 야곱의 실수하는 모습과 라헬과 레아의 그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뭐가 느껴질까요, 여러분? 안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아,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내가 야곱처럼 내가 권모와 술수와 그 잔머리를 굴릴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잉태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야. 믿음의 반열로 세워주시는 거야.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가 팍 들어오면서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 하나님, 이게 복음이군요.